너는 사랑 따윈하기 싫어 놔둬. Falling in love 느껴보지 못한 감정 왜 너 때문에 잠 못 드는데 느껴보지 못한 걸 막 느끼는데 서툴러서 내가 미안해. 한마디도 뱉지 못한 채 도대체 무슨 꿈꿍인데 나도 잘 모르겠어. Yeah. 답답하죠 왜 이런 내가 떠 장인가 싶어봤던 pop-up 배터리 low 어느새 off-throw 남은 화면 미련 남은 손이 또 잡아 위를 걸어. I don't, now I know 대화는 한 바퀴를 돌아도 해. 좀처럼 굴러갈 생각을 안 해. 걷다가 또 뒤돌아보네. 난 오늘도 이리저리 빙글빙글 꿈꾸니 너도 나와 함께하는 꿈꾸니 매일 저고 두는 너와 나의 제자리 네가 있어야 할 곳은 네 자리 꽁꽁 묶여버린 우리 둘의 love story 원하고 있어 너에게 말 사랑은 나는 love story 오직 너에게만 꼭 들려주고픈 말 난 풀고 싶어 그만 차오른 숨이 취할 것 같다고 넌 몰라도 되돌아내 너만 비출 테니까 왜 그때 벅찼던 건 숨이 아니네 못한 말이니까 매일 먼저 너에게 말을 걸까 말까 고민해 바보 같아 난 여전해 어떡할까 할 수 있는 건 난 오늘도 이리저리 빙글빙글 꿈꾸니 너도 나와 함께하는 꿈꾸니 내일 돌고 도는 너와 나의 love story 할까 말까 망설이다 지차리 네가 있어야 할 곳은 이 자리 꼭꼭 묶여버린 우리 둘의 love story 무슨 생각하는지 알 것 같은데 조금만 용기 내볼래 It's cause I love you every day 이제 내 손을 잡아줄래